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어싸 밀더라.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다셨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여성이 읽어야지 여성이 제자들이 아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여자들이 읽고 자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이야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하혈을 계속하는 멈추지 않고 하혈을 계속하는 그런 병에 걸려서 고통 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뿐인 딸이 죽음 직전에 있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 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바로 죽음. 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또 피하고 싶은 그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현실의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똑같아요. 야이로의 딸은 진짜 자녀가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 있고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 아무것도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의 현실, 그렇죠? 병은 죽음의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과 죽음의 증상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까지 쭉 보면서 마가복음 보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에 네 가지 비유를 하시고 세 가지 비유인가? 세 가지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풍랑 사건 그리고 군대 귀신이 쫓겨나게 된 사건 그리고 오늘 이 죽음을 직면하는 이 사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힘으로 아니나 집중해야 돼.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연의 세력 그 세력을 해결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가둬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의 그 어떤 역사를 또한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번에 오늘 본문은 뭡니까? 바로 인간에게 가장 큰, 그걸 뭐 귀신이든 뭐 자연의 그 폭풍이든 그걸 더 뛰어넘어서 인간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 죽음, 그 죽음 앞에 우리를 직면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신앙이란 거, 믿음이란 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신앙과 믿음이란 것은 항상 긍정적인 걸 생각하고 좋은 걸 생각하고 나쁜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항상 막 적극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정말 중요한 한 부분 놓쳐버리고 항상 뭐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이야기만 붙들고 어떤 면에서 동등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버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더 내 마음에 깊으니까, 내 마음에 좋으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위로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그 길을 보면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뭐 사랑을 막 느끼고 사랑을 막 이렇게 막 감동적으로 막 깨닫고 하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뭐 사랑이 없네, 뭐 있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 제들 교회는 사랑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지금 우리 공동체 이 모습은 뭐 아직 멀었다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막 서로 챙겨주고 막 서로 막 아껴주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적극적으로 잘해주는 거 있잖아. 그걸 여러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신천지는요, 이단들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서로에게 그냥 정말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빠져나오질 못해. 왜 그래? 자기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못 받아봤거든. 엄마도 아빠도 나를 그렇게 대접 안 했어. 근데 나 신천지 교회 딱 갔더니 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막 뭐 목사라고 하는 전도사라고 하는 사역자가 정말 엄청나게 잘해주는 거야. 엄청나게 챙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보살핌과 배려와 사랑 딱 받으니까 이건 뭐 다르구나. 그래서 거기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런 길로 가야지 물론.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오늘 본문이 이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그 법륜 스님의 증문 득답을 이렇게 봤어요. 요즘에 되게 이렇게 유명하더라고요. 이 스님들이 사람들이 자기 삶에 고민 있는 것들을 막 질문하고 바로바로 대답해 주는 거 이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불교에서 강연하면서. 법륜 스님은 책도 나오고 막 무슨 전 세계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자, 그 이 법륜 스님이 이런 얘기를, 법륜 스님에게 어떤 한 여인이 찾아와서, 한 여인이 이렇게 서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저희 어머니가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불교 그 절에서 49제도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극락에 가도록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돈도 내고 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 동생들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궁금한 게, 아, 정말 우리 엄마가 과연 극락세계에 갔는지 그게 너무나 궁금하다고. 그걸 알고 싶다고 이제 법륜스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법륜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따라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법륜스님의 대답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듣는 말이죠, 이거? 그렇죠? 교회에서 듣는 얘기죠? 이걸 따라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따라하더라고요. 따라하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스님,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아니, 지금 내가 스님 아니냐고.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스님이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그냥 따라하고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나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 말고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가 극락세계 간거 맞는지 그거 알고 싶다고. 알고 싶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의 엄마가 저기 지옥에 내려가서 지금 막 극심한 고통 속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니, 당신은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나쁘죠? 슬프죠? 괴롭죠? 슬프다고 괴롭다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엄마가 지금 천국과 지옥이 없어가지고 그냥 존재 자체가 확 그냥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렇게 믿어보자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또 물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신의 엄마가 저 천국에서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막 그냥 기쁨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들? 좋죠? 자, 그러면 그렇게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법륜 스님이 얘기한 믿음이 지금 무슨 개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스님이 이해하고 있는 이 믿음과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이 믿음과 지금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정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정말 돌아보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법륜 스님이 가진 그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냥 내 마음의 평안함, 기쁨, 안정감, 위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참 진정으로 얘기하는 믿음은 그러한 거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의 어떤 나를 채워주는 그런 거, 그런 거는 기독교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정말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히 죽음과 연관돼서. 여러분들 그래서 좀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면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지,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지, 그게 아니라 법륜스님이 얘기한 그 정도의 그냥 자기 만족스러운 그냥 그런 정도의 믿음인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뭘까요? 물론 성경도 분명하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필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피로 때문에 시작이 되어 내가 힘드니까 아니면 어떤 내 나로부터 시작된 조건이 있어. 뭐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난 병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해 이렇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시작됩니다. 분명해요. 오늘 그 두 사람이 나타나죠. 혈류증 앓던 여인 마찬가지잖아요. 12년 동안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어서 고쳐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자기의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증상을 나로 하여금 죽음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그 병을 떨쳐보낼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뭘 생각했어요? 이제 나한테 남은 마지막 소망은 저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막 바다를 막 이렇게 멈추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제 마지막 유일한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 여인도 뭐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자기 피로 때문에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낫고 싶은 그 바람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요. 예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 여인은요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혈류병은요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구약시대 이 문화에서는 이 유대 문화에서는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격리돼야 되고 혈류병이 걸린 그 여자가 앉은 곳, 뭐 닿는 곳 그게 다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 외면당하고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정말 나는 살아야겠다는 그 간절한 난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이렇게 간절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난 날 거라는 그 믿음, 그 생각, 그걸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정말 손을 닿자마자 병이 나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믿음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새겨질까요?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다 무시해버리고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힘을 의지하면 돼! 라는 그 믿음이, 그런 생각이 이 마음속에 생기겠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아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이 가진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을 부시십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생각과 기대와 그 마음들을 부셔버리신다고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필요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길을 예수님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가다가 그 자기의 기대를 완전하는 예수님이 박살내시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그 마음가운데 새겨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지금 병이 갑자기 고침 받았습니다. 고침 받았다면 기쁘고 행복해야 돼.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갑자기 가던 길, 원래는 야이로 딸을 구하러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려주려고 가고 있었는데 이 여인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묻기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죠? 도대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31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살짝 비웃으면서 뭐라고요? 아니 예수님 무리가 에어 싸서 다 지금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누가 만졌다고 지금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지금 아둥바둥 하고 있는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의 간절함을 예수님이 지금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준 게 아니야.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손을 댔냐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시간을 더 지체하세요. 그러자 33절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세요.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자가 병 고침을 받았어요. 자기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난 고침 받을 거야.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왔고 정말 옷자락만 만져서 고침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난 고침 받았어 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태도가 이게 나타나줘야 합니까? 뭔가 기쁨과 감격과 뭔가 자부심과 자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나는 병 고침 받았는데 내가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는 회복이 됐고 이제 이렇게 온전하게 됐는데 하면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간증이 나와야 돼. 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됐다라는 그런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여자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이 여인은 뭘 지금 느끼는 건 줄 아세요? 자기가 낳았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단순히 치유자이고 뭐 선지자이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자기 마음으로 생각했던 그것들을 그것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그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시고 나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은 다른 어떤 것 그동안 자기가 갖다 놨던 그 생각은 다 무너지고 뭐만 보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순간 이 여인은 뭘 느꼈을까요? 자기의 죽음을 느낍니다. 나는 죽었구나.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그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한 여인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이 공동체에 머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자기 살겠다고 자기가 나아지겠다고 지금 뭔가 행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 행동을 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 자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끝났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정말 지금 지옥 가도 할 말 없구나. 이렇게 떨고 두렵게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구약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그럼 내가 망해야 되고 망한 존재이고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이에요. 참된 믿음의 시작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죄인인 나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보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겠다고 하는 그런 부정한 인간밖에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폭로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죽었구나. 난 끝났구나. 난 망했구나. 난 정말 끝이구나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내가 죽었구나, 내가 망했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라고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자기의 죽음을 보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걸 보는 게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이 본문을 잘못 보면 간절한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게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봐야 돼.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고 그 자기 자신이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망했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아 그런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보게 된다고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그게 참된 믿음.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똑같이 야이로의 이야기예요. 자,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해서 그때 이 사회에서 상당히 명망이 있고 위치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좋은 인맥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진 그 어떤 것도 딸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죽음이란 그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럼 물론 이 야이로는 엄청난 희생까지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미 유대인들 지도자들 사이 속에서는 예수님은 뭔가 이상한 분, 잘못된 분, 사람을 현혹하는 분 이런 분으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뭐가 지금 사람들의 눈치가 중요하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따질 거 없죠. 내 딸이 살면 뭐 가리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 그 공식 납비도 아닌 그 예수님께 겸손 이렇게 납작 엎드려져서 나와 함께 같이 가서 내 딸을 위에다가 내 딸 위에다 손을 얹어줘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들어주세요. 같이 가자 그래. 이렇게 허락합니다.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봤던 그 갑자기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딱 나타난 거야. 그리고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땠을까요? 내가 한번 상상해봤어. 아, 내가 이렇게 내 모든 어떤 지위와 위치와 막 사람들의 비방 그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겸손하게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아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줬구나. 아 이제 뭔가 희망이 있겠구나.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 가던 길을 막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냥 멈추셨죠. 그리고 지금 자초지정을 다 들어보니까 뭐야? 자기 딸보다 급한 상황이 아니야. 자기 딸은 죽어가고 있고 이 여인은 그냥 12년 동안 그냥 뭐 아프긴 아팠지만 죽어가는 건 아니잖아. 별로 그렇게 자기 딸보다 비했을 때는 급한 자기 딸이 지금 더 이게 문제인데 예수님은 멈춰가지고 계속 누가 날려줬어 이러고 계시고 그 여인이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께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거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야이로의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 이렇게 해주시네? 이런 소망이 있었겠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내 딸이 죽어가는데 멈춰서 막 이상한 다른 일에 관심을 막 두세요. 얼마나 그 믿음이 막 흔들렸겠어요. 아 이거 이러다가 우리 딸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그 딸에게는 이 혈류증 앓던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런 얘기가 바로 끝나자마자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들, 야이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야이로가 갖고 있었던 자기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 작은 소망, 기대,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리다가 이제 완전 산산조각이 났겠죠. 끝났구나. 끝이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잔인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 잔인하게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결국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서예요. 자,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믿음이란 게 여러분들 분명해지는 거죠. 뭐예요 그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 피로, 내 기대, 내 소원, 내 바램,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부시고 거기에 뭐만 보이게 하십니까?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음을, 내가 죽어 마땅한 자임을, 피할 수 없는 그 앞에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유일하게 건져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요, 따라해봅시다. 나의 죽음을 보고, 다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나의 죽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나의 어떤 미래, 소망, 그런 거 깨십니다. 부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남기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믿음에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이고 죽어 마땅한 존재이고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아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서보는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유일하게 나를 건져낼 수 있고 나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의 가진 돈도 이 여인을 살려내지 못했어요. 이 야이로가 갖고 있던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인맥과 그 어떤 것도 그 자기의 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서 이제 그 아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니라. 잔다. 자, 그리고 여러분 4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자리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지금 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 여러분들, 예수님이 손으로 붙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요, 죽음조차도 지금 뭐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잠자는 우리 청년들, 어? 다 죽었어요? 죽음조차도 뭐가 된다고요? 잠일 뿐이라고요.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그 순간, 어? 그 자리에서는 죽음조차도 잠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제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뭡니까? 네? 그게 죽음이잖아. 물론 우리는 죽음을 내가 죽는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늘 내가 산다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정말 좀 그래요. 좀 바보 같은 그런 사람들이긴 한데 그럼 우리는 살아가지만 동시에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죽음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를 죽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시는 거야. 어?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라도 우리를 늘 그 자리로 우리를 내려가게. 죽음의 자리에 있는 너였다. 어? 아무것도 소용없는 자리에 있던 게 너다. 이것을 늘 깨닫게 한단 말이야. 너가 갖고 있는 능력, 힘과 지혜, 권세, 뭐 그 어떤 것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너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보게 하세요? 거기서 그런 우리에게 소망 없는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죽음을 보니까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죽음은 거대한 폭풍우 같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만연한 악 같은데 그것을 예수님은 잠으로 여긴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긴다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죽음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경험할 그 고통과 어떤 두려움,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할 그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없습니다. 더 큰 건 없죠? 그럼 죽음이 잠이면 그보다 작은 병 혹은 내가 실패하는 거, 내가 망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이 막 일어나는 것들 그게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죽음을 잠으로 여기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이 내 손을 붙들고 있는데 그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고 정말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기쁨과 감사로 정말로 세상이 주는 그런 얄팍얄팍한 순간순간만 자극주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무한한 감사와 기쁨과 안위와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요? 이해?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순간 동안에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시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무엇이 일어날 때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뭐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까? 이거 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걸까?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야.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선택하셨잖아요. 왜 이 세 명을 선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가장 훌륭해서 제일 못나서 지금 내가 잘 맞아 제일 못나서요. 왜 그럴까? 예수님 제자들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얘들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이 세상에 나는 고통당해야 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죽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죽는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나 오른쪽 왼쪽 좀 세워주세요. 한 자리 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뭐야, 안 들리는 거죠, 사실. 뭐가? 자기에 관심 있는 것만 들려,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 안 들려. 예수님이 얘기해도 제자들이 안 듣단 말이야.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난 절대 안 부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되죠? 결국?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다 부인하고 도망가죠? 죽기 싫어가지고 막 다 도망가잖아. 정말 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자기 믿음에 대해서.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어떤 그거 하나도 없구나. 정말 망했구나.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참된 믿음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내 기대로 시작하고 내 바램으로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피로 시작한 그게 산산조각 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렷이 오롯이 예수님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을 두게 된다면 여러분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정말 하찮은 것이고 그 죽음조차도 나한테 유익까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복된 자로 심지어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알고 이 복을 누리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도 역시 죽은 자구나. 아 우리도 역시 죽고 마땅한 자구나. 끝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자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 예수님 그분에게만 모든 소망이 있구나. 그분과 함께함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을 증거하라고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께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크심과 영광과 그 은혜를 나타내라고. 여러분들 꿈과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대를 이루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자, 마무리 합시다. 우리 보인이한테 엄청 그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탑을 높이까지 쌓는 거 잘 안 돼요. 되게 어려워해요. 혼자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아빠가 같이 해주면 쉬워요. 그렇죠? 그럼 보인이는 뭘 생각해야 돼? 똑똑한 딸이라면 그 탑을 쌓는 것보다 더 쉬운 일들 있잖아요. 좀 더 쉬운 일들. 그 일들 속에서 막 안 된다고 막 짜증내고 울고 막 그러기보다는 아빠를 부르든지 아니면 아빠가 옆에 있다는 거 알면 아빠를 불러서 그걸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런 삶이라는 거죠. 죽음이 예수님께 잠이라면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정말 절망하게 하고 또 망하게 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멀리 있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봅시다. 세상은 자꾸 우리 안을 보라고 하죠. 네가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뭘 원하는지 자꾸 보라고 하는데 뭐 봐도 됩니다.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좀 정확히 보세요. 어떻게 정확해? 아, 내가 죽을 자구나. 내가 망할 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자구나. 그걸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확인하시고. 네. 그래요. 반주가 좋네요. 그럼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고백하겠습니다.